Hobbs News.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화상, 전화, 대면 상담 중 선택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원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언론준비반에서 신입반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기자, PD, 아나운서이며 선발되면 12월 중반 입반하게 됩니다. 현 3학년 재학생 및 학점 평균 3.5 이상, 토익 820점 이상을 보유한 학우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선발되면 1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생활관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가동이 다시금 중단됩니다.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을 통과하려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재가동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얼굴인식 출입을 중단하고 향후 프로그램 보완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A씨의 피의자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잘못으로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국어시험 때 작성자가 독서지문을 읽으며 문제를 풀던 중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풀어야 한다며 시험지를 화법과 작문 영역이 있는 9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작성자는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정말로 그런 규칙이 존재하는 줄 알고 참고 지문을 읽어갔지만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11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김혜인,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